특별하고 재미있는 경험. 책 읽어주는 여자. 봄과 함께 시작합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연소자는 볼 수 없습니다. 91.9MHz 문화방송입니다. 사랑하고 계세요? 생일날 특별한 선물을 해보세요. 시간은 흘러도 특별함은 남습니다. 샤가. 젊음이 원하는 패션식의 샤갈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재물이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일곱 가지. 하나, 몸으로 돕는 것. 둘, 밝은 얼굴을 하는 것. 셋, 마음을 주는 것. 넷, 자비로운 눈으로 보는 것. 다섯, 좋은 말을 쓰는 것. 여섯, 양보하는 것. 일곱, 협조하는 것.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MBC 라디오의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여성시대가 매달 배포하는 여성시대의 같은 제목의 잡지를 뒤적이다가 이 글이 눈에 띄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일곱 가지. 몸으로 돕고 마음을 주고 밝은 얼굴을 하고 좋은 말을 쓰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행해지지 않고 또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지요. 왜 그럴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영화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Calling You. 오늘은 윌리엄 갤리슨의 하모니카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강릉고등학교의 푸른소리라는 환경보호 학생 동아리에 계신다고요? 성진규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윌리엄 갤리슨이 하모니카로 연주한 Calling You,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올 봄 들어서 황사현상이 가장 심한 날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황사현상까지도 뭐랄까요, 이렇게 좀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Calling You 그동안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죠. 하이텔의 송승우 씨. 왜 몸이 아프세요? 몸 나으시기 바라고요. 신청곡 띄워드렸으니까 좀 기분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완호 씨, 인천 북구 부평일동에서 이름이 믿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연보라 학생, 연보라 학생. 그리고 경기도 광명 철산삼동에서 이지영 씨 신청곡 잘 들으셨죠. 보니까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서 쫑이라고 하신 분도 신청해 주셨네요. 방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유치원 때부터 지금 대학생이 되기까지 받은 편지, 쪽지, 카드 그런 걸 쭉 발견하셨다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잊고 살았나를 새삼 느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래요. 저도 가끔씩 방 정리를 하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은 편지, 쪽지 같은 것을 다시 보면 아, 나 참 무심하구나. 친구들은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쓰는데 싶어가지고 다시금 그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방을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뭐 물건들 정리할 게 아니라 내 추억을 꺼내보고 사람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방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주말에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다음 곡이요. 사랑의 기적 중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청민규 씨, 혜미 씨와 이 곡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대구 경산대 한의학과의 이권표 씨께도 띄워드립니다. 좀비스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Awakening 중에서 Time of the Season. It's the time of the season when love runs high. In this time, give it to me easy and let me try with pleasured hands to take you in this time to promised lands to show you everyone.

往事不要再提，人生已多风雨，纵然记忆抹不去，爱与恨都还在心里。真的要断了过去，让明天好好继续，你就不要再苦苦追问我的消息。 爱情它是个难题，让人目眩神迷，忘了痛或许可以，忘了你却太不容易。你不曾真的离去，你始终在我心里，我对你仍有爱意，我对自己无能为力，因为我仍有梦，依然将你放在我心中，总是容易被往事打动，总是为了你心痛。 一夜流连岁月中，无意的柔情万种，不要问我是否再相逢，不要管我是否言不由衷。 부분이 좋아요. 왕은유 메용. 네, 폐왕별이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땅하이 정왕실, 당의 기성 왕사, 사랑은 이미 옛일이 되었네. 임옥령과 이종성의 음성이었고요. 대구 동구 서우동에서 강희수 학생, 서울 송북구 장위삼동에서 염강여고 3학년에 계시죠. 인소영양 그리고 광주동구 지산일동의 민정식께 백발마녀전 대신 띄워드렸고요. 아, 중구 신당 사동에서 윤태정씨, 강동구 둔촌동에서 이재선씨, 천안 신부동에서 정필립씨, 하이틀의 정성희씨, 신명희씨, 남임금씨, 임금씨, 김윤태 학생, 이한웅씨, 대전 도마이동의 지은씨, 부산 금정구 구서 이동의 서정민 학생, 용산구 산천동에서 유승희씨, 부천 원미구 상동에서 진숙 정숙자매, 이렇게 많은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자, 이분도 신청하셨네요. 대구 중구 봉산동에서 이현주씨, 예, 정말 아름다운 곡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번 아카데미에서 정말 아깝게 외국어 영화상에서 수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무슨 시간이냐. 새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 영화. 오늘은 프랑스 소설 Les Choses de la Vie, 이 인생의 잡사를 영상으로 옮긴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짐작하고 계시죠? 프랑스판으로 이미 1970년에 한번 만들어졌던 영화인데요. 그때 제목도 똑같이 Les Choses de la Vie, 그리고 감독은 클로드 소떼였어요. 아, 이게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된 제목이 Intersection, 마지막 연인으로 우리 제목이 붙어서 개봉이 됐죠. 프랑스판에서는 소떼 감독이 주연의 미셸 비골리와 로미 슈나이더를 내세워서 그 영화를 아주 지적으로 끌고 갔었는데요. 이 영화가 미국판으로 리메이크 되면서 주연에는 그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섹스 심벌 두 명이 출연하고 있죠. 리차드 기어와 샤론 스톤. 하지만 미국판 인생의 잡사 인터섹션은 주연 배우들을 보고 뭔가를 기대했다가는 실망하기 십상인 영화입니다. 자, 제목인 인터섹션, 갈림길, 전환점, 이런 뜻이죠. 이처럼 영화는 한 남자가 인생의 중턱에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한마디로 애틋하고 로맨틱한 영화입니다. 성공한 건축가 빈센 이즈먼은 아주 아름답고 지적인 아내 셀리와 적어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정보다 일에 애착이 더 강한 아내 셀리에게 16년 동안이나 좀 어떤 불만을 품어왔죠. 그러던 어느 날 빈센은 경매장에서 잡지사 기자인 올리비아 마시악을 만납니다. 아내 셀리와는 달리 이 마시악은 생기가 넘치고 아주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빈센은 그런 그녀와 열애에 빠져서 아내 셀리와는 별거를 하고 말지요. 이렇게 올리비아 마시악과의 생활이 달콤하게 이어지는데 빈센은 한편으로 어딘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13살 난 딸 미건에 대한 사랑과 아내에 대한 미련을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마침내 빈센은 애인인 올리비아에게 헤어지자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붙이러 가는 길에 올리비아를 닮은 한 빨강머리 소녀를 우연히 만나게 되죠. 그런데 빈센은 그 소녀를 보는 순간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올리비아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올리비아에게 그래서 결혼하자는 전화 메시지를 남기게 되죠. 하지만 빈센은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은 아내 셀리와 애인 올리비아가 두 명 모두가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그때 의식불명인 빈센의 주머니에서는 수신인이 없는 편지, 바로 헤어지자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발견됩니다. 자, 이 영화를 만든 감독 마크 라이델 감독인데요. 원래 배우 출신입니다. 그 황금 연못, 배트 미들러의 용사들을 위하여, For the Boys 같은 영화들을 감독으로 데뷔한 후에 만들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영화에서 샤론 스톤, 그 섹시 스타인 샤론 스톤이 맡은 역할이 애인인 올리비아가 아니라 정숙한 아내 셀리라는 점이죠. 글쎄요, 미스 캐스팅일지 제대로 된 캐스팅일지 영화를 보면 알게 되겠죠. 이 올리비아 역에는 미스 유고 출신의 롤리타 다비도비치가 출연한 거 있습니다. 마지막 연인, 인터섹션의 메인 타이틀 들어보죠.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음악입니다. 마지막 연인, 인터섹션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새 영화는 못 말리는 소녀 드로리스, 우피 골드버그의 활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시스터 액트 2편이 나왔네요. 전편이 예상외로 크게 히트하자 제작사는 곧 속편 제작에 착수했죠. 이 속편은 뮤지컬 코미디 스타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전편보다 더 음악이 많이 들어간 셈인데요. 무대는 전편의 샌프란시스코 수녀원에서 세인트 프란시스 고등학교로 옮겨집니다. 이 학교는 카톨릭 재단의 학교인데요. 들로리스, 수녀 들로리스의 모교이기도 하죠. 학생들은 선배인 들로리스처럼 하라는 공부보다는 딴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 총기와 마약까지 오고 가죠. 카톨릭 학교에서요. 그래서 수녀 선생님들은 이 학교 출신의 좋은 선배를 데려오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라스베가스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왈가닥 삼류 가수 들로리스가 다시 쇼단에 컴백해서 수녀쇼, 이 기상천외한 수녀쇼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죠. 악당들에게 쫓기던 자신을 수녀원에서 받아줬고 또 그 수녀원에서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깨달았던 들로리스는 그 수녀 선생님들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음악 선생으로 모교에 부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들로리스 수녀의 한판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먼저 시스터 액트 2에 삽입된 곡 듣고 나머지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Oh, happy day.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 인천 남동구 간석이동의 김은영 학생, 김은현 학생이네요. 재물포 여중 3학년에 계신다고요. 8살짜리 동생이 신청한 곡. 아무래도 그 신청곡은 못 띄워드릴 것 같아서요. 이 곡 띄워드립니다. 동생이 변함없이 건강하고 그리고 새벽 2시에 잔다고 했는데 아유 2시에 자서 계속 건강을 유지할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동생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Oh Happy Day, Sister Act 2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 Sister Act 2편에서 숨겨진 무기는요. 프랜시스 고등학교의 말썽꾸러기 학생들이랍니다. 아, 23명의 학생들을 뽑는 오디션을 먼저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했었는데요. 무려 3천 명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3명을 뽑은 배우니 뭐 영화에 등장하는 학생들은 모두 노래, 춤, 연기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또 이 영화에서 가장 멋진 장면은 첫 부분에 보여지는 라스베가스 쇼 무대라고 합니다. 18곡의 노래, 10여 명의 남자 무용수, 뭐 화려하게 펼쳐지는 쇼라고 하는데요. 우피 골드버그도 세 번씩이나 의상을 갈아입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선보입니다. 자, 이 후편에서, 2편에서는 우피 골드버그 외에도 전편에서의 그 수녀 원장을 맡았던 매기 스미스가 그대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주 뚱뚱보 수녀 있잖아요. 그 뚱뚱보 수녀와 아주 얌전한 수녀님 모두 전부 연결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멋진 첫 장면에서 메들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한번 몇 곡이나 이 안에 들어있는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우피 골드버그와 로넬스가 아주 시끌벅적하게 부릅니다. The Greatest Medley Ever Told. 지금까지 들었던 메들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메들리입니다. 대전 서구 삼천동의 초창랑 학생,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미수연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이 두 분 분위기에 참 어울리는 곡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재기가 넘치는 막 반짝반짝하고 정신없는, 정신없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The Greatest Medley Ever Told, 영화 시스터 액트 2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정말 별별 노래가 다 들어가죠? 대구의 미라씨, 봄이 돼서 그 병이 또 도졌습니다. 저 좀 달래주세요 하셨는데요. 그 병이라는 게 바로 짝사랑하는 병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좋다고요. 그거 진짜 큰 병이네요, 그건. 짝사랑하는 것까진 좋은데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좋으면 안 되죠. 자, 이 시원한 노래 들으면서 좀 마음을 정리하셨으면 하는 기분이었는데요. 마음이 정리가 되기는 커녕 좀 더 어지러웠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비디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신 비디오는 아니고요. 지난달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의 온갖 매스컴으로부터 93년 최고의 문제작으로 평가받았던 작품입니다. 그의 베스트 10에도 꼽혔었고요. 흑인 사회의 끔찍한 실상을 냉정하게 묘사했다. 이런 평을 받았어요. 바로 극장에서 개봉한 되고 그대로 비디오로 출시된 사회의 위협. 원제 Menace to Society입니다. Menace to Society, 사회의 위협을 to를, 그러니까 흑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대로 T-O 이렇게 하지 않고 E를 썼습니다. E, 약자로. 자, 이 영화의 무대는 미국의 와츠 지방입니다. 1965년 그 대규모 흑인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가난과 폭력, 뭐 지금도 변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서 태어난 흑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범죄와 호흡하고 자라고, 또 주인공인 소년 케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약 딜러인 아버지,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 이렇게 마약과 폭력에 찌들린 삶 속에서 케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범죄 세계에 입문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저지르고, 폭력과 비참한 삶이라는 것은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그 빈민가에서 살아가는 흑인들의 실상을 생생하고 아주 끔찍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쌍둥이 감독 휴즈 형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나이가 21살이에요. 21살밖에 안 된 젊은 감독들인데 정말 놀라운 연출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결코 흥분하지 않는 것이에요. 화면에서는 총칼이 난무하고 핏빛으로 물들고, 아무리 화면은 그렇게 끔찍하더라도 카메라는 아주 냉정하게 섬뜩할 정도로 침착하게 그것들을 지켜보시오. 그래서 사회의 위협에 삽입된 케냐 그루브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Top of the World.

영화 어두워질 때까지, 말리 매틀린의 어두워질 때까지 Hear No Evil 중에서 조안 아마트레이딩의 노래 Willow였습니다. 자, 저희 FM 영화음악이 개편을 맞아서 약간 프로그램에 약간 변화를 줬죠.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나오시던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가 화요일에 나오시고요. 또 목요일마다 격주로 손님을 모셔서 베스트 5 영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격주로 듣기 때문에 또 남은 두 주는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데요. 내 인생의 영화 5편, 이렇게 해서 5편을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좋아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영화에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아니면 영화 자체가 그 자체가 아주 작품성이 뛰어난 그런 영화를 5편을 각각 한 편당 원고지 2매 분량으로 적으셔서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보내주세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그러면 좋은 사연들을 뽑아서 방송을 해드리면서 그분께는 아주 예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정성인 씨가 나오시는 대신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은 주제별로 영화 얘기를 이끌어 가는데요. 내일은 야구 영화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제가 첫머리에 신청곡을 띄워드리면서 이름을 안 불러드렸는데요. 명성여고 3학년 2반 40번의 이희란 학생.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황은경 씨와 정철 씨가 하이텔로 신청하신 곡입니다. 149의 콜럼버스 중에서 Conquest of Paradise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